네가 떠올라 왠지 오늘 무기력해진 나를 바라보면 네가 떠올라 날 잦은 섞인 말투로 이통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던 너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어 넌 말은 괜찮았는데 해가 지면 마주하던 여름밤은 당연한 듯 함께했던 시간만큼 짧기만 해 시간들이 스쳐가네